하루 종일 너 숨어버린 love 숨바꼭질 같은 사랑에 너를 찾아 헤매고 있어 너와 함께 run 끝이 어딘지는 몰라도 거기 네가 있었으면 해 내 곁에만 있었으면 해 보고도 괜히 못 본 척 어려워 넌 정말 어려워 좋아도 괜히 싫은 척 웃겨도 재미없는 척 어려워 사랑은 어려워 정말 책임 못 져 내 맘 변할 수도 있어 만나면 시큰둥한 척 어려워 사랑은 어려워